HUBS 무한한 공간 그 너머로 공간학개론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을 무한한 공간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라디오. 여기는 공간학개론, 무한한 공간 그 너머로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저는 한동안 없을 긴 연휴를 즐기기 위해 본가에 내려가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잠도 푹 잤답니다. 아, 최근에 날이 많이 풀렸더라고요. 이젠 저녁만 되면 살짝 쌀쌀할 정도로 온도가 많이 내려가서 산책하기 딱 좋아졌습니다. 햇빛을 가릴 양산과 잠시 땀을 식혀줄 휴대용 선풍기도 더 이상 필요 없어졌잖아요. 두 손 가볍게 발 딛는 어디로든 산책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선한 초가을을 맞아 걷기 좋은 공간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 왜 공간들이냐고요? 이번 라디오에서는 저번처럼 특정한 하나의 장소만 이야기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걷기 좋은 공간들을 하나씩 쏙쏙 골라서 보여드릴 거거든요. 저희 공간학개론의 스핀오프 버전이랄까요? 한 번씩 이렇게 가볍고 흥미로운 공간의 이야기도 들려드릴 테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제 떠나볼까요? 투스데이 비치 클럽의 린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서울숲공원 외곽에 위치한 성수 구름다리입니다. 아, 서울숲은 이미 너무 유명한 산책공간 아니냐고요? 제가 소개해드릴 성수 구름다리는 서울숲에서도 가장 바깥쪽에 위치해 있고 정수센터가 바로 앞에 있어 찾아가기가 쉽지 않답니다. 나름 사람이 많지 않은 숨겨진 공간이라 저는 조용히 걷고 싶을 때 자주 이곳을 들르는 편이에요. 성수 구름다리는 구름다리라는 이름에 맞게 서울에 있는 다른 다리들보다는 작은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강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다리 밑 데크도 그렇게 크지 않은 모습인데요. 딱 대여섯 명 정도가 앉아 있을 수 있는 크기의 나무 데크는 다리 바로 밑에 위치해 있어 아늑한 느낌을 줍니다. 서서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난간과 가만히 앉아 한강을 즐길 수 있는 계단형 의자는 편안한 느낌을 극대화해 주죠. 제가 성수 구름다리와 이 근처 산책로를 자주 걷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답니다. 물론 시끌벅적한 도심에서 벗어나 조용하게 나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걸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지만 이곳은 강 바로 앞에 맞닿아 있어 한강을 더욱 가까이 감상할 수 있는데요. 잔잔하고 편안한 강의 냄새, 반사되어 일렁이는 도시의 불빛, 귀를 간지럽히는 풀벌레 소리까지. 특히 밤에 들르면 마치 다른 세상에 뚝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까 꼭 한 번쯤 걸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프루던스의 그대 이름은 블루. 이제 달려갈게요. 소개해드릴 두 번째 장소는 바로 강원도 동해시에 위치한 작은 마을, 무코의 논골담길입니다. 갑자기 강원도 이야기를 해서 놀라셨다고요?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공간학계로는 걷기에 좋은 길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소개해드릴 예정이랍니다. 지도 여기저기에 여러분이 빨간색 별표를 그려두고 하나씩 들러볼 수 있도록 숨겨진 다양한 공간들을 모두 찾아 이야기해드릴게요. 이곳 논골담길은 바로 앞에 푸르른 동해바다를 둔 작은 벽화마을입니다. 규모가 크지 않지만 알록달록한 지붕들이 매력적인 곳이죠. 살짝 가파르기는 해도 조금만 걸어 올라가면 곧 색색의 지붕들과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작은 전망대에 도착하게 됩니다. 어느 방향을 바라봐도 눈을 떼기 힘들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들만 펼쳐져서 아마 발걸음을 떼기 힘드실 거예요. 알록달록한 지붕들이 조각보처럼 수놓아진 작은 마을인 만큼 개성 넘치는 카페들도 정말 많은데요. 게스트하우스를 겸하기도 하고 길고양이들의 안식처가 되어주기도 하고 다양한 책과 노래를 추천해주기도 해서 어디를 들르더라도 만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얕은 담벼락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으면서 뻥 뚫린 하늘과 수평선 너머까지 펼쳐진 바다를 한눈에 가득 담으면 그 어떤 복잡한 고민들과 생각들도 말끔히 사라져 있을 거예요. 최유리의 바다. 닥칠 수 있게 큰 바다가 될 때까지 곱게 놓여진 우리의 추억이 드넓었던 세상에서 너를 올려주면 고운 그대죠 바다에 닿게 될 거야 언젠가 우리 마주 볼 하늘이 내게 다가와 생각지 못한 마음이 한없이 작아지는 걸 나를 가졌던 모습들 그대로 남아있을 때 아름다웠던 기뻤던 사람이 내게로 올까 네가 그 바다에 닿을 때까지 나는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곳은 바로 남해에 위치한 바래길입니다. 아, 남해는 바다 아니냐고요? 물론 바다를 지칭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엄연히 남해군이라는 지명을 가지고 있는 작은 섬이랍니다. 이곳 남해에는 바래길이라는 독특한 걷기 여행길이 있는데요. 섬이라는 남해군만의 독특한 특징을 활용해 남해 한 바퀴를 둘러보며 걸을 수 있는 길을 조성해뒀답니다. 절이나 녹지 등을 둘러볼 수 있는 길, 바다 근처를 따라 걸을 수 있는 길 등 무려 20개가 넘는 테마를 가지고 있죠. 섬 하나를 따라 이어진 길이라 아마 너무 길고 힘들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요. 각 테마마다 걷기 강도와 길이가 잘 나눠져 있고 감상할 수 있는 풍경들도 다양해서 골라 걷는 재미도 가득하답니다. 많은 테마 중에서 제가 가장 추천하는 길은 바로 본선 13코스에 해당하는 바다 노을길입니다. 넓은 바다를 따라 이어진 이 길은 대부분 평지로 이루어져 걷는데 부담이 적고 초저녁 시간을 맞춰 걷는다면 아름답게 지는 노을도 볼 수 있죠. 물론 걷기 여행길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걸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차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구간도 있고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구간도 있으니까요. 직접 걸어갈 길을 미리 잘 찾아두고 이정표를 따라 천천히 걷다 보면 남해에서만 볼 수 있는 다양한 풍경들을 차례차례 만나볼 수 있을 거예요. 페퍼톤스의 공원 여행. 오늘의 목적지 논골담길에 도착했습니다. 골목 사이로 따스한 햇살이 조각조각 들어왔다. 햇빛에 진 담벼락의 그림자가 울퉁불퉁 제각기 솟아있었다. 오를 방향을 가리킨 채 그림자를 따라 발걸음을 내딛었다. 줄지어진 담 곳곳에는 알록달록한 그림들이 피어있었다. 사람을 반기듯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 그림 옆에 길고양이 한 마리가 걸어와 앉았다. 나른한 듯 하품을 하며 탁탁 움직이던 꼬리가 그림 속의 강아지의 꼬리와 만나며 또 다른 풍경을 만들어냈다. 부드러운 두 꼬리 사이 담벼락 틈새로 피어난 민들레가 유독 샛노랗게 빛났다. 내딛는 걸음마다 새로움의 연속이었다. 끝이 어딘지 보이지도 않는 광활한 바다는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 한구석을 시원하게 했다. 언덕을 덮은 색색의 지붕들은 햇빛을 받아 유난히 더 반짝거렸다. 알록달록한 무지개에 올라앉아 푸른 바다를 내려다보는 느낌이었다. 밀려온 파도는 발치에 부딪히자마자 새하얀 거품을 일으키며 사라졌다.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느낌. 공간은 시원했다. 조지에 바라봐줘요. 오늘 소개해드린 공간은 어떠셨나요? 저번과 다르게 하나의 공간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제에 맞는 다양한 공간들을 소개해드리는 방식이라 아마 새로우셨을 겁니다. 이런 흐름의 이야기도 흥미롭게 들으셨을까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다양한 공간들을 한 번에 다루는 시간을 준비해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연휴가 끝난 후 찾아온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아마 아직은 연휴의 후유증과 주말의 달콤함에 사로잡혀 피로를 떨쳐내시지 못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남은 일주일이 길게만 느껴지셔도 또 힘을 내서 주어진 하루들을 살아가야죠. 분명 여러분의 앞에 펼쳐질 하루들 속에 예상치 못한 많은 행복과 행운들이 숨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둘러싼 공간 속에서 혹은 그 공간을 채운 사람들에게서, 그것도 아니라면 그 공간과 사람들 속에 있을 스스로에게서 다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에디터 김유진, 엔지니어 박가람, 해설의 김준영이었습니다.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 HUBS